는 나의 동반자, 영원한 나의 동반자,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. 잘 살고 만남이었어. 잘 살고 못 사는 건 당연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. 영원한 동반자요. 만남이었어. 잘 살고 못 사는 건 당연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. 영원한 동반자요. 영원한 동반자요.